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제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속뜻을 몰라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어렵고 뭐 엄청 도무지 이건 아이건이 택도 없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깊은 데 높은 데 그런 내용까지라도 무언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떤 징조든지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닙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인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이 아하스 왕의 속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집어치우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하자면 이런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먹을 게 없고 일할 게 없을 때는요 그때는요 정말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와주신 것. 그런데 이제는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정말로 미련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무슨 교만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줄로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한순간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다음 주일날로 두고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그 조상 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살았지요. 룻은 모압 족속의 여자지요. 이방 여자라. 더군다나 남편도 죽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방 여자 룻이 남편도 죽어버린 과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의 먼 위에 할머니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졌다는 그 말, 그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자면요, 그 룻을 통해 가지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를 낳았어요? 큰일 났네. 이세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 허허, 참 이런. 이세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왕을 낳았잖아요. 왕 누구? 그렇죠. 다윗 왕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셔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 여자가, 남편도 죽어버린 과부가 왕족의 조상이 되는,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왕조가 거기서부터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좋아할 임금이 나타나시죠. 그 누구지요? 일주일 있으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방 여자에다가 남편도 없던 여자애가 어떻게 왕족이 돼지고, 그 다음에요 그 후손 중에서는 유명한 다윗 왕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더 내려와서는 오늘 우리와 관계가 되지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더라고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마음속으로 다 계획하고 작정해가지고, 옳지, 저 사람이 유명한 부자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 재산을 물을, 우리 집안에 재산을 물려줄 그런 사람이니까, 옳지,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딱 사귀어 봐야지.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갔어요? 그날 이삭주우로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금요일날 와서 들어봐야 알지. 어떻게 갔어요? 우연히 갔다고요. 우연히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이라는 말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갔는데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필연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필연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요. 우연히 죽은 사람도 하나 있지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임금님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누구요?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임금으로 세우자 했더니만은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난 그런 자격도 없고, 아이고 난 못해요. 그래. 저 뒤에 가서 술에 뒤에 숨어가지고 있던 이런 겸손한 사람인데요. 임금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뻣뻣하게 교만해지더니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지요? 알아듣습니까? 야, 아멘이 안 나오냐. 알아듣지요? 더 세게, 아주 신나게 아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우연히 어디로 갔어요? 우연히 어디로 갔어요? 죽는 자리로 지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야 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예?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니, 눈치가 있어야지요. 눈치가 있어야 우물가에서도 숭늉 얻어먹는다니까요. 숭늉에도 우물이 있어요. 부엌에 가야 돼. 그런데 눈치가 빠르면요, 우물가에서도 숭늉 얻어먹는다니까요.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시네. 우연히 죽었어요. 누구는 우연히 뭐가 됐어? 왕족이 돼지고, 누구는 우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돼지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지고요. 누구는 임금이었지만은요, 우연히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요, 브레셋하고 전쟁이 났는데요. 거기 전쟁통에 임금이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갑옷을 다 입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막 갑옷까지도 못 입었는지도 모르죠. 갑옷까지 다 입었는데 그 적군의 어떤 사람이 활을 쏘는데 꼭 사울왕이니까 저 사울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활을 쐈어요? 아니라 그냥 적이 와르르 오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는 무조건 그냥 활을 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쐈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누구한테 맞았어요? 사울에게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아, 갑옷을 입었으면 안 죽어야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그 갑옷 그 이렇게 그 딱 막히는데 그 사이에 우연히 그 안 막힌 쪽으로 그냥 화살이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건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고 일이 잘 되면은 재수가 좋고 어쩌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이에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받은 은혜도 쏟아버려요. 사울왕처럼 우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여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데도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요. 성공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성공을 해야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더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촛불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 봤지요. 하나님은 횃불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횃불로 나타나십니다. 이 횃불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성경 말씀 속에는 이 횃불이 있어요. 일찍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횃불은요. 참 희한하게도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7장 말씀 전후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지요? 사사기 7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지요? 어허, 큰일 났네. 시험 보면 또 틀리게 생겨. 누구를 불렀어요? 횃불 하면 나오잖아. 누구요? 남 볼 거 없어. 자기가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거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 아말렉 군대가 연합군들이 쭉 쳐들어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드온이 예 했지만은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모집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였어요? 한 3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적군은 얼마나 되죠? 18만도 넘어요. 그러면 3만이 많아요?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야야 그거 많다.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냈을까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지금 AI 바이러스가 뭐 온 동네방네 지금 시끄럽죠. 사실 그 바이러스도 왜 나타나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치시려면은요. 있던 것도 없어지지만요. 없던 것도 나타나고요. 평소에 있던 것도요. 보통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독한 바이러스가 돼가지고요. 온 세상을 휘짓고 다니면은요. 이 속수무책.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면은, 우리가 묶여있으면, 하나님에게 묶여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래, 네가 내 말을 네 마음에 품고 있으니 내가 이것들을 눌려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이 풀어버렸는데 나도 풀어버린다. 뭘 풀어버린가 하면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에게도 자유를 준다 하고 자유를 줘버리면은요, 아이고 진짜로 그 입장 곤란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지금 자유를 얻은 모양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지만은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은요, 어떤 바이러스인가 하면요, 겁쟁이 바이러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기도원아, 그 군사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그냥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보내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 사람이 쫙 모여있는 군대 중에서 한 사람이 마음속에 겁먹고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 사람이, 어휴 큰일 났네, 어휴 잠만 죽겠다, 어휴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전부가 그냥 거기에 물이 들어버리면, 그 두려움 바이러스가 퍼져버리면은요, 전쟁을 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음이 담대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돌려보내서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한 만 명 정도 남았던 모양이에요. 3만 중에서 만 명이 남았어요. 이게 뭐, 아니 만 명 가지고 18만 명가 어떻게 그게 싸웁니까? 그런데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6.25 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그 이긴 것이 어떻게 이겼지요? 맥아더 장군이 작전을 잘 세우고 용감해서 이겼습니까? 사실은요, 그 전쟁의 승리는요, 한국 군인에게 있어요. 한국 군대가 잘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한국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싸우고 싶지만은 이거는 우리 전쟁인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고 싶지만 무기도 없고 사람도 적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마침 맥아더 장군의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우리 군인들 중에서요, 나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특공대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목숨을, 우리는 아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특공대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서해 바다 쪽으로, 섬에 육지로 막 숨어 다니면서요,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어디에 무슨 섬이 있고, 거기에 군대가 얼마나 있고, 어디에 대포를 배치를 해놔놨고, 그 군대가 어디에, 그 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맥아더 장군 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맥아더 장군이 그걸 밑에 기초로 해가지고 작전을 다시 짜는 거예요. 캄캄한 한밤중에 서해 바다는, 바다 깊어요. 깊지는 얕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함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 특공대가요, 어느 섬에다가 횃불을 확 올려. 그러니까 배들이 오다가 딱 보고는, 아, 저 섬이 어느 섬인데 위치가 어디니까, 옳지, 물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들어와가지고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군인들 중에서 목숨을 내놓고 정말 많이 희생도 했지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요, 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니죠. 그것도 일찍이 기드온이 그걸 딱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다 하니까 마지막에는 몇 명이 남았어요? 만 명 중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사방을 아주 살펴가면서 물 떠먹는 300명을 딱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뭘 준비를 했죠? 아까 뭐 있었죠? 왜? 뭐예요? 단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횃불하고 그 다음에 나팔하고 뭐 물론 칼도 있긴 있지만은요. 정말로 주 무기가 된 게 뭐예요?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숨겨가지고 나팔 들고 갔어요. 그러고는 그걸 1조, 2조, 3조로 3대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아주 3대가 뭐 해봤자 사실요 숫자적으로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신호가 딱 오니까요. 전부가 이 단지 항아리를 팍 깨고는요 횃불을 확 들어올리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도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8만 명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 어떻게 죽었겠어요? 어떻게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기도원의 신호를 따라서 나팔을 팡 불었더니만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냥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콱 찔러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300명으로 그걸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횃불의 역사를 익히실 줄로 믿습니다. 촛불 가지고 휘둘러도 횃불이 나오면 그건 다 죽어지는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나타내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될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7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당시에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그런데 이 급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오. 그런데도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요 거기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왕국의 중심 지파지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데 65년 이내에 망할 것이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왕국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기 멀리 아수르에서 쳐내려 와가지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임금이 와가지고 이 북왕국을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패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 왕국을 침략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빌어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라, 증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왕국도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예 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둘이 있죠. 7장 요 앞전 3절입니까 보면 거기에 아들 이름이 나와요.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름이 나오지요. 3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스알야숩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가 남아있을 자들은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 알야수비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미련하게도 교만하게도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16절 말씀에서 15절 그가 오늘 스알야수비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수비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었다는 말은요 아직 어려서 지금은 판단도 못할 요 나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 자라나서 판단력이 생겨나고 이건 옳은 일이네 이건 잘못된 일이네 구별할 줄 알만한 나이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불과 2, 3년 그 어간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16절에 있는 대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이 누굴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 왕국. 이 두 왕이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지금 유다 왕국은 이들 이 두 왕국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 너머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국이 이 두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없애버리실 때에 북왕국이 망한 것은 결국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왕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이 아하스 왕처럼 불신앙이 온 세상에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도 불신앙이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교만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고 인간이 여러 가지 정치를 잘하고 국제 정세를 잘 읽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은 우리는 끄떡 없다. 끄떡 없는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더냐?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직접 친히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이런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이거는 택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면 어떤 큰 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교만한 생각 속에서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왕국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생각은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훼파해버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속에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어지는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나타나는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니까 그 말씀은 오늘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도 없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나도 아, 다 할 수 있어, 뭐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맡겨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내 능력, 내 노력, 보험만이 드러났다고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러면 되나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이 미련한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은 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속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일주일이 며칠이지요? 예? 일주일이 며칠이? 그 중심은 어느 날이? 그 중심은 어느 날이? 예? 이봐, 벌써 헷갈리구만. 벌써 헷갈리는구만. 일주일은 7일인데 그 7일의 중심은 어느 날이에요? 예?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주일이 중심인 사람이 있고요, 주일날은 그냥 그거 나 다 던져버리고 오늘은 쉬는 날, 노는 날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일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주일 7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뭘 어떻게 준비를 해서 중심되는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날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준비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준비 없으면 뭐가 터질 것 같아? 세월호가 터지는 거예요. 세월호가 터져가지고도요, 매뉴얼이 없으니까요, 다 죽는 거예요. 아마 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매뉴얼대로 했다면 세월호에 아무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딱 맞추어가지고 매뉴얼대로 탁탁탁 했으면은요 안 죽었죠. 그런데 전부가 부실한 거예요. 뭐 대통령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전부 부실해가지고 전부가 부실한 거예요.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배가 깨졌는데도 애들 보고 나가는 소리도 안 하고 지 혼자 살게 돼서 지 혼자서 튀어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삽니까? 똑같이 같이 죽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주간의 매뉴얼은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매뉴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일에 대한 매뉴얼이 뭐냐? 가장 중요한 매뉴얼도 없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주일을 지킬 때에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이 일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이 매뉴얼이 없잖아요. 되는 대로 마음에 들면은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 목숨을 걸고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증거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이 며칠이에요? 중심날은 어느 날이에요? 그날은 뭐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장 내 핵심적인 중심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중심 매뉴얼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엔 사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요 그 다음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의 백성 다 죽어버렸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은 자는 있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바벨론 포로에서부터도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아이고 뭐 될 일도 아닌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꿈 깨라 꿈 깨라. 그런데요 꿈꾸는 것 같았는데 사실이요. 어떤 일이? 사실이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뺏겼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모든 그릇들을, 그 금그릇 은그릇 그 귀한 그릇들을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오게 돼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끝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꿈꾸십시다. 우리도 꿈을 꾸시는데요 우리 교회의 꿈은 뭐입니까? 일천성도 하나님 앞에서 저 이북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꿈이에요. 지금 비록 어떻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천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못하면은 누가 하든지 다음 세대가 하든지 어느 누가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북에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글프게도 꿈없는 아스왕처럼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나가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의 질병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사정과 직장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아까 누구였죠?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 나지 않은 아들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마할살랄 하스바스. 북쪽에서부터 침략군들이 막내리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요, 그건 어디 가버리고 전부는 말장난에 그냥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오늘 스알야숲의 문제가 아니라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문제가 터져버리면은요,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